주위를 맴돌았죠. 내일도 나의 하루는 그대 환상으로 채워가죠. 아 참 미운 사람 그렇게도 내 맘을 모르나요. 어떻게 조금 더 지금 내 맘을 알아준다면 오늘은 모두 다 내 맘 모두 다 그대에게 말할게요. 모두 다